구로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식을 전하는 방송 종이비행기 20일의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최종호. 네, 김정금입니다. 네, 오늘도 그 구로 지역 소식들 하나씩 전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부터 소식을 한 가지 전할게요. 네. 네, 주거 공간 말만 들어도 되게 소중한 그 동시에 뭔가 한숨이 나오는 그런 요즘인데요. 그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주거 지원책으로 각 지역에 걸쳐서 어떤 마련한 공간에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마포구, 노원구, 동작구 등 8개 구에 걸쳐서 총 3,531호의 공간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 임대료가 한 35,900원에서 74,630원까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1600-3456번으로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천왕초등학교 소식인데요. 지난해부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뮤지컬부를 운영하고 있었대요. 지난해 제1회로 사운드 오브 뮤직, 또 2회에는 루나틱 공연에 이어서 올해 3회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목이 복면절친이라고 합니다. 복면가왕을 패러디한 왕따를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인데요. 천왕초 2층 강당에서 6월 14일 수요일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30분까지 제3회 공연을 진행한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식을 전했고요. 오늘도 그 네, 이야기 손님 모시기에 앞서서 첫 곡으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빅뱅의 네. 뱅뱅뱅 들어보죠. 네. 못하게 해 남자들의 품위 여자들의 가식 유머를 자신감을 볼만해 난 보란듯이 너무나도 뻔뻔히 네 몸속에 파고드는 엘레지 이상한 정신의 술렁이네 천지 오늘 여기 무법지 난 불을 질러 심장을 태워 널 미치게 하고 싶어 뭡니까? 음악이 비가 오는데 밖에는 네. 굉장히 신나고 신나네요. 기분을 업 시켜주네요. 네. 저희가 근래 틀어오던 곡들하고는 약간 느낌이 좀 새로운 곡이기도 했는데 신세대 스타일이죠. 이 곡을 신청해 주신 분이 있었죠. 자, 한번 모셔볼까요? 네. 이야기 손님.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나, 마이크 소리 볼륨이 네. 전혀 올라가지 않았나 봐요. 아,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서 어떻게 오신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초등학생 지금 3학년이에요. 아주 장난꾸러기인데요. 아들을 둔 승원이 엄마 이근미입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척동으로 이사를 와가지고요. 이사 오셨어요? 네. 오. 가까운 곳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는 중.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빅뱅의 뱅뱅뱅을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승원이가. 신청곡. 네. 아침에 엄마 이런 거 하러 갈 건데 뭐 들었으면 좋겠어 했더니 뱅뱅뱅을 네. 신청했다고. 너무 좋아하는. 잘 듣고 있겠지?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 이 아침에. 제가 지금 네. 그 승원이 엄마로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굉장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네, 계속해서 지금 대단하신 네, 분들을 네 대단하신 분들을 지금 저희 종이 비행기에서 모시고 있는데 오늘은 그 제가 소개해도 되려나요? 구로 지역 여성들의 민초 모임이라고 네. 왠지 그럴 듯해 보이죠? 네. 예, 구로 여성회 대표님으로 이금미 대표님을 모셨는데 네. 구로 여성회 뭐 하는 데일 것 같아요? 종호 쌤은 구로 여성회 그냥 들었을 때는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라서 어쨌든 그 아무래도 여성들 이렇게 뭐 어떤 권리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목소리 내는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정도의 여성회 여성들 모임 네 그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 네. 곳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네 우리 진행하시는 쌤 너무 똑똑하신데요. 아, 딩동댕 맞고요. 아닙니다. 네. 네, 지역에 일반 엄마들, 여성들을 위해서 아이도 함께 키우고 그리고 실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경력 단절이 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네, 자기 개발도 하고 또 비전도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아가서 진짜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한 그런 동네를 함께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보자 뜻으로 만들게 된 곳이 구로 여성회입니다. 그러게요. 여성 하면은 네네. 이제 뭐 아가씨들도 있지만 거의 주부 모임이라고 봐도 되나요? 구로 여성회는? 네. 거의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들 그리고 낮에 좀 시간이 좀 되시는 한 50대까지 40대 50대 네. 30대부터 해서 함께 회원들이 되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리고 네. 재능들을 배우셔가지고요. 그걸로 예. 교육복지 대상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도 같이 진행하는 마을을 함께 품자 엄마의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만나면 네. 늘 아이들과 떼어낼 수가 없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한 제가 듣기로는 네네. 이분이 굉장한 활동을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송은주 선생님처럼 이력을 네네. 쫙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보다 선생님께서 한번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구로에 사신 지가 몇 년 되셨죠? 그러면 제가 구로와는 조금 특별한 좀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해서 왔는데요. 네네, 좀 읊어주십시오. 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진짜? 고등학생 때 이 동네를 배회했습니다. 배회한 청소년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녔던 학교가 구로구였어요. 지금은 금천구로 편제되어 있는데 네. 95년도에 금천구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구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로구에 편제하에 있었던 그때 고등학생을 보내면서 가리봉동에 있는 네. 반달도서원이라고 하는 도서원의 회원이 돼서 활동을 좀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과 네네. 함께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과정이 좀 있어요. 어린 시절에. 네네네. 고등학교 때는 청소년으로 반달 도서관과 같은 곳에 생활을 했었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거기 시절에. 도서원 활동을 네. 하셨던. 네네네. 도서원에 그리고 조금 더 어린 나이지만 이제 사회에 관심을 좀 갖게 됐던 배경이 좀 있어요. 사회 문제. 그랬던 이유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사학비리, 사학재단 학교였어요. 동일여고라고 하는 네.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요. 그 동일여고 사학재단에서 많은 비리를 겪고 있는 선생님들도 만나고 실제 이제 그런 곳에서 공부만을 강요하는 학교였습니다. 대신에 네네. 우리 친구들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고 풍물도 함께 배우고 싶고 연극 동아리도 만들고 싶고 그랬는데 그런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불법 사클로 낙인을 주고 징계를 주고 막 이랬던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동아리를 만든다는 것만으로도? 예, 동아리를 네. 만드는 것만으로도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때 가리봉에 와서 구로구에 와서 그 적극적으로 저희를 응원해주는 네. 분들과 함께 따뜻한 그런 마음을 나눴던 네네.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 단체를 만들게 됐어요. 구로구에. 그래서 이제 그 구로구에 청소년 단체를 만들었던 시기가 94년도에 우리 단체는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때는 저도 회원이었고 대표님은 네. 다른 분이셨는데 네네. 그 단체가 가리봉에 있다가 구로 5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던 시점부터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 단체 대표를 24살에 하게 됐었고 그 시기가 이미 제가 사회복지 네네. 전공을 하고 있으면서 네네. 청소년 활동을 좀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네네네. 그게 이제 20여 년 전 얘기죠. 26살 때까지 구로구를 배회하는 청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야. 깜짝 소식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배회라고 하셨지만 근데 굉장히 그래서 저희 네네. 20대에 저는 가리봉 10대 한 18살 20대 초반까지 가리봉동의 벌집방들도 네네네네. 많이 봤고 또 거기서 생활하는 친구들의 모습도 기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동이 인근에 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네. 개발되기 전에는 다 벌집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구로 종합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도 좋은 활동 같이 계획해보고 그때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지역과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또 성공의 대학교와 함께 이제 옹알이 학교라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함께 개최해서 진행을 해보고 그래서 구로 네. 지역에서 저도 10대, 20대를 보내면서 청소년들의 미래, 꿈 이제 이걸 찾아가는 길을 함께 어떻게 해볼까 그런 실천을 해왔던 게 또 저의 젊은 시절에 구로와의 인연인 것 같습니다. 거의 토박이시네요. 어떻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 진짜 어린 시절 10대와 20대를 보낼 정도면 거의 구로의 네. 딸이라고 봐도 아싸. 그것도 그렇거니와 정말 엄청 이렇게 뜨거운 시절을 보내셨던 것 같다는 굉장히 지금 얘기만 들어도 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네, 시절에 그러네요. 제가 대학 다닐 시절인데 94년도면 네. 맞아요. 굉장히 의식 있는 삶을 사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제 중학교 때 저희 네. 중2 때 우리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전교조 교사였고 네. 거의 교감쌤에게 학대를 당하는 걸 경험하고 교문 밖으로 끌려 나가는 과정까지를 이제 보면서 그래서 정말 너무 되게 따뜻하고 존경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 친구들 되게 너무너무 그런 뜨거움이 이제 느껴졌던 선생님인데 소중한 네. 선생님인데 네. 왜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부당한 저런 대접을 네. 받게 되지 이제 그런 그게 중2 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네, 네. 끊임없이 의문을 좀 품고 그리고 저도 저의 뭔가 인생의 비전 이런 걸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좀 더 가보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그러면은 또 구로 여성회는 또 어떻게 인연이 닿으신 거죠? 네. 그게 궁금하네요. 또 그렇죠. 네네. 저는 줄곧 청소년 쪽으로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논문도 청소년 인권 관련돼서 논문을 썼고 그래서 청소년 단체에서 꾸준히 활동을 했던 제가 어떻게 네. 여성 단체와 함께하게 됐는지는 혹시 결혼하면서? 네, 맞습니다. 아. 결혼과 동시에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청소년 단체에서 저도 앞으로 계속 인권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되게 힘들게 이제 갖게 됐고요. 네. 1년 내내 열 달을 거의 누워 지내다시피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결국 그 아이의 육아와 돌봄이 결국 저의 몫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현실에 제가 놓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임신과 출산과 동시에 제 두 손과 두 발이 다 잘리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유로운 영혼, 청소년들의 그 열정을 갖고 또 되게 상상을 또 이렇게 실현하면서 살았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아 여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여성의 처지가 엄마로서의 존재밖에 인정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고단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반 여성들의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저에게 찾아올 거라는 걸 한 번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충격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 아이를 또 우리 동료들과 함께 좀 키우고 나누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들 보통 우울증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거의 초기 우울증까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성회가 있는 동네를 찾아오다 보니까 이제 구로 여성회를 구로 지역에 다시 이제 오게 됐어요. 계속 구로에 살았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청소년 단체가 작은 공간에서 이제 인권단체, 큰 인권단체를 만들면서 용산으로 갔다가 10년 만에 다시 이제 구로에 돌아오게 된 게 제가 2009년도에 다시 이제 이사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아서 함께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마음의 고향과 같은 구로동에 다시 오게 된 겁니다. 여성회가 구로에 원래 있었어요, 그러면? 네. 아. 여성회는 2002년도부터 여성회는 만들어지게 됐고요. 지난 회차에 오셨던 그 푸른학교 아동센터는 구로 여성회 회원들이 함께 만든 아동센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구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청소년 인권단체 쪽으로 활동 근거지를 좀 옮겨갔었고요. 그래서 26까지,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 구로 지역에 있고 다시 돌아온 건 2009년도에 다시 이제 구로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야. 정금 쌤이 뭔가 이렇게 눈을 빛내시고 이렇게 옆에 깜짝 소식이죠. 잘 모르셔가지고 저는 천왕동으로 이사 오면서 이제 이사 오고도 몇 년 뒤에 아마 구로 여성회를 알았을 거예요. 약간 의식이 부족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잘 몰랐는데 제가 이금희 대표님을 언제 뵀죠? 오카리나 공연 때문에 알게 됐나요? 아니죠. 또 우리 김정근 선생님하고의 인연은 특별합니다. 여성회가 2012년, 13년도에 그 버려지는 옷을 옷과 도구들, 그 장난감, 신발 그걸 재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그 기금으로 또 지역사회에 함께해야지 이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옷 모으고 장난감 모으고 이랬을 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차로 직접 댁에 방문을 드렸고 정말 어마어마한 옷과 장난감과 신발과 제 기억으로는 프린트와 맞아. 그래서 정말 특별한 인연으로 이렇게 좋은 분이 있으시구나. 그 정보를 어디서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그 정보지를 받으셔서 저희가 홍보물을 뿌렸거든요. 재활용 용품들을 모금합니다라고 소리를 뿌렸고 그걸 보시고 직접 연락을 주셨던 저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대표님이 직접 저희 집 앞까지 오셔가지고 아, 11층인데 네. 아, 그 짐들을 다 가져가셨죠. 아, 치워드렸죠 제가. 아, 네. 그래서 아,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아, 아이가 굉장히 많고 네, 야, 맞아요.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 많은 일을 하실 줄 저는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상상을 네. 못했어요. 완전 주부셨는데 네, 네. 그냥 일반 그렇죠. 그냥 네. 내 아이 키우는 엄마로만 살다가 네. 오늘은 좀 기억들을 되뇌시게 되는 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렇죠. 새록새록. 그래서 저도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렇게 아이 키우고 네. 집안 살림하고 네. 그렇게 지내셨던 네. 선생님께서 어떻게 네. 적극적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또 활동을 하게 되셨을까. 분명히 계기가 있으셨을 텐데 저처럼 계기가 있었을 텐데 제가 여기저기 막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못 들으셨군요. 네. 그건 못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아 이제 뭔가 인터뷰가 이제 전문가한테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 다시 돌려지고 있는 느낌인데 네. 우리 곡을 하나 듣고 아, 또 예, 선생님하고 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첫 곡 진짜 이제 본인만의 신청곡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준비한 네. 신청곡은 첫 곡인데요. 거위의 꿈입니다. 그 노래를 듣게 되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담겨있는 그런 희망, 그런 희망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네,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네. 저도 이 곡을 그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참 공연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와서 몇 년 있다가인데 그때 직접 공연 그 보러 간 적이 한번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듣는 거위의 꿈은 굉장한 감동이 밀려오는데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랬답니다. 여성이라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네. 이 노래도 참 많이 여기서 맞아요. 틀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는 되게 네. 널리 우리 청소년들이 부르게 됐을 때 그 네. 감동은 또 더 배가 되더라고요. 아, 청소년들이 이 곡을 네, 언제 노래를. 불렀어요? 아이들도 많이 부르잖아요. 아이들 그렇죠. 거위의 꿈 안에 그 꿈이라는 단어 네. 자체가 왠지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맞아요. 세대 가리지 않고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 곡 듣고 오기 전에 네. 이야기가 잠깐 이제 정글쌤한테로 넘어간 게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예,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렇죠. 네. 아니 제가 따로 저를 불러달라 그랬잖아요. 그냥 간단히 그 정금쌤이 네. 이런 활동, 그러니까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금쌤도. 저는 네네. 그 이금희 선생님 오늘 뵌 게 정말 이렇게 저한테 굉장히 그 뭔가 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이제 구루의 발을 딛고 지금 한 5년, 6년 돼가는 것 같은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책 모임을 시작으로 제가 아이 막내를 막내 손잡고 늘 봉사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계기가 됐고 또 저희 마을의 그 초등학교가 혁신학교다 보니까 네. 엄마들의 자발적 네. 자발성을 항상 이렇게 자발성을 이렇게 그 찾게 해줬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게 소모임들이 진행이 되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계속 올해부터 네. 있다 보니까 예. 그 책놀이 대표가 되고 또 저희 마을 축제가 몇 회 진행되면서 네. 마을 주민들의 그 바램으로 합창단이 만들어졌어요. 네. 어찌 하다 보니 또 제가 합창단 대표를 하게 됐네요. 그렇게 하면서 어쩌면 제 입지가 좀 마을에서 예, 굳어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까 제가 되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다고 이제 옆에 계신 선생님한테 네, 말씀드린 게 저는 저도 사회복지과를 졸업했는데 네, 사회복지 저는, 전공하셨어요? 네, 시골에서 와. 살면서 난 당연히 사회복지과 전공하면 그냥 복지관에 들어가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을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부들이구나라는 네, 생각들을 맞아요. 하게 되면서 예. 이 엄마들이 엄마가 경력 단절로 인해서 저도 아이 키우면서 사회복지를 거의 활동 못했어요. 예. 못했는데 저도 손발이 다 묶인 거죠. 네. 그랬는데 엄마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정도로 변화한 거라고 저는 와, 감히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예. 그 재능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저도 소모임 하면서 알게 됐어요. 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끌어내니까 그게 모여서 정말 큰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을을 움직이고 야. 우리 아이들 공간, 네. 청소년들 공간 그런 돌봄 그런 것들 다 이금미 선생님이 지금 앞서서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대단한 거예요. 네. 선생님 보면서 아 나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유 참 열받습니다. 지금 함께 또 마을을 움직여가는 여성 활동가 정우쌤 멋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발언권을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특별한 자리를 꼭 모셔주시기를 그래야겠네요. 네, 바라겠습니다. 근데 초점을 지금 잡아서 한번 정우쌤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제가 동네에서 많은 네. 여성들을 만나요. 네. 실제 엄마들을 만나는데 정말 내 아이의 가정 안에서 잘 돌보는 문제를 넘어서서 네. 이웃과 함께 이웃의 아이와 함께 보다 더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두리아나라는 마을기업 쿠키를 만드는 네.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발달장애 아이의 어머님이신데요. 네네네. 직접 이웃의 발달장애 아이들과 함께 돌보면서 이제 취업 교육도 하고 그래서 기업을 만들었어요. 네. 저는 그 사례에도 굉장한 에너지와 힘이 있는데 그런 분들 정말 마을을 움직여가는 엄마 부대, 네. 엄마들의 힘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그분도 초청해서 얘기 들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게 됐어요. 네, 아, 네. 추천해 주십시오. 네, 네. 저희가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많이 정금 선생님도 그렇고 같이 방송하는 오시게 되는 분들도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들 들으면은 그 하시는 활동들이 가진 어떤 그 활동의 힘이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그걸 보면서 되게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편으로 살아가는 남성으로서는 되게 이렇게 뜨끔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게 그분들한테 하나의 또 그걸 헤쳐나가기 위한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만큼이나 어떤 벽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안에서 저도 뭐 저희 집을 생각해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들 특히 이제 아이들이 생기시고 하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딱 처하게 되는 벽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좀 여쭙고 싶은 건 그런 면에서 지금 마을에서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동시대 이렇게 남성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벽이라는 게 강력하게 있는 거고. 여성회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 안에서 여성들을 이렇게 좀 뭔가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이게 구체 이렇게 좀 어떤 활동 안에서 어떤 실마리들을 찾고 계실까 이렇게 뭐 어떤 부분을 이렇게 받쳐 주려고 하고 계실까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질문 길었는데요. 그로 여성의 활동들, 엄마들이나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만들어 가느냐 이런 질문이신. 네. 그렇죠. 굉장히 어렵게 들어왔어요. 예, 제 질문. 그래서 엄마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이제 아이가 어리면 또 이웃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집도 맡기기도 하고 육아정보센터부터 해서 키즈카페 이런 활동들이 많이 그나마 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방과후 프로그램 조금 더 좀 더 다양한 체험, 다양한 교육 활동에 우리 아이도 함께 했으면 하는 욕구는 구체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여성회가 교육복지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을 이제는 일반 우리 어머님들, 맞벌이 가정 아이들, 일반 가정 아이들에게도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일 반응이 뜨거운 건 도예 프로그램이에요. 토요일 방과후로 도예 수업하는. 도예. 흙놀이 도예 수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교육복지 지원센터를 구로 여성회가 첫해 2년 동안 위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안에 교육복지센터의 힘으로 학교 안에 교육복지 대상 친구들에게 올해까지도 프로그램 지원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예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페인팅, 핸드페인팅 그리고 뭐 미술가 체험 이런 활동들 그리고 요즘에는 보드게임도 한참 인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드게임을 개설하지 않는 학교 는 보드게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우리 이제 공간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 연결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방과 후에 내 아이의 다양한 체험활동 이런 걸 요구가 좀 크고요. 또 하나는 역사체험 가는 이런 것도 워낙 많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또 친구와 함께 팀을 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달라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구로 여성회가 그런데 조금 더 보탬이 되는 활동이 하나가 있고요. 반응이 제일 뜨거운.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님들이 일상이 되게 바빠요. 아이 키우지만 집에 있는다고 해서 쉬지 않으세요. 네네. 자기 개발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모든 가정 살림, 그러니까 그 대소사 특히 제사 있으면 가장 많이 불려가는 게 우리 어머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고 좀 지쳐 있는 모습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로 여성회가 3년 전부터 이제 아카데미라는 형태로 쉼과 힐링과 비전을 찾아가는 첫 해는 강의를 있어요. 철학, 네. 여성의 철학, 역사, 그리고 경제에 대한 거,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볼 것인가, 사회적 참여, 뭐 이런 이슈로 강연을 주로 참여를 하다가 2년 전부터 힐링이 되는 역사 기행을 가자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역사 기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서촌, 남촌, 북촌, 네. 용산 기행, 성북동 기행 이런 기행들을 어머님들과 함께 다녀오면서 네. 현대사도 알게 되고 또 서울의 흐름 변천사를 직접 눈으로도 확인하게 되는 이제 그런 뭔가 쉼과 또 새로운 역사적 인식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더 나아가서 네. 결국은 우리 정금 쌤도 마찬가지지만 내 아이만 잘 키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내 아이를 아무리 울타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틈실하게 잘 키웠어도 결국 네. 청소년 시기가 되면 동네 친구들, 청소년 문화에 의해서 엄청나게 네.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때 됐을 때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문화, 함께 키우는 문화, 교육 환경을 조금 더 엄마들이 나서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내가 그런 데 좀 더 역할을 했다면 네. 이런 후회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희의 많은 바람은 여성 네. 회원들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건 지역사회 참여입니다. 우리 저소득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네. 함께 품기 위한 활동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도 더 관심을 네. 갖고 더 나아가서는 생활정치 까지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의 힘, 여성들의 대변 네. 이제 이런 역할들을 그런 여성회가 해야 되겠고 하고 있다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거니와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 얘기 속에서 대본을 써오셨는데 막상 대본을 다 덮어버리시고 말씀을 저렇게 잘하시면서 없이도 이렇게 슬슬 꺼내놓으신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생각을 이렇게, 네,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앞에서 그 리더로서 네네. 그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 네네. 이렇게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구로 여성의 회원은 몇 분 정도 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어제 사실 우리 운영위들 9분이 운영위예요. 네. 9분의 운영위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 단체이기 때문에 워크숍의 내용도 네. 가능하면 함께하는 여성들과 어떻게 더 많은 활동을 좀 더 주체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중에 네. 최근에 저희가 가장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게 이제 성폭력을 예방하는 활동, 가정폭력을 다 네. 이제 여성폭력이라고 하는데요. 시대가 많이 좋아지고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폭력은 네.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성인권이라고 하는 주제로 네. 같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 그리고 동네가 우리 동네가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는 내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해볼까 이런 걸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계획 중에 하나는 이제 서울시도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여성이 행복한 마을, 여성이 보다 더 안전한 마을, 네. 그런 마을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올해 행복한 구로, 여성이 네. 행복한 구로를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시작점으로 실태조사를 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 실태조사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요? 네, 네. 작년에 강남역 예. 화장실에서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잖아요. 예. 그런 이후 이제 아이 딸 키우는 엄마들 또 여성인 저희들 보통 화장실 가게 되면 공공화장실은 네. 그나마 좀 분리되어 있는데 네네.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 네. 굉장히 예민하고 불편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공공장소에는 공공화장실보다는 민관화장실이 되게 많이 있고 민관화장실은 대부분 많이 낙후해서 공용시설이 많아요. 맞아요. 그 사건도 공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부터 해보자. 밤길 또한 밤길 안전할 수 있도록 가로등 현황 이런 것도 함께 조사하고 그런 역할들을 올해는 조금 더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한 일들을 네.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계획이에요. 올해 이제 하려고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좋죠. 네, 밤길 화장실 제 주변만 봐도 이번에 그 강남역 사건도 그렇고 주변에 여성 친구들 보면은 이번 계기로 그런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 자기가 느낀 위험들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될 기회들이 있었어요. 듣게 된 얘기들도 놀라웠지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전에 한 1년 전만 해도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제 주변 여성들이 불안한 상황들 그런 심에 있다는 것들을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걸 이제 인식했다는 것이 더 놀라웠던 게 있는데 저 자신한테 어쨌든 그런 면에서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정말 하시는 일들이 많아서 정말 힘드시겠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일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많이 알려줬으면. 네. 그러면 그 안에 회원들은 뭐 몇백 명이 되시는 거죠? 아니 회원 얘기하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우리 운영이들하고 이제 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활동 회원들을 이제 더 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회원들, 그래서 회비 내면서 구체적 활동에 참여하는 분도 한 50여 분 계시고요. 그리고 회비는 내지만 이제 그냥 계시는 분들까지 하면 100명 이내로 저희가 회원층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계속 회원 모집을 하고 계시고 회원 모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 동아리로 활동들을 이제 성인권 지금 교양 강사 양성 과정도 결국은 여성 고려 여성이 안에 동아리 활동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뭐 도회 동아리 있는데요. 도회 동아리도 그리고 그림책 동아리도 다 이제 배워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능 기부 활동을 함께 실천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으로 조금은 활동을 좀 더 권장하는 그런 회원들의 모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네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라고,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란 말이 참 공감이 돼요. 특히나 이제 제가 이사 간 천왕동에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 아이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왕따 당해요. 진짜. 아, 진짜요?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왜냐면 분위기 자체가 우리의 아이가 그 신창원 씨인가요? 그때 그 표창원과 신창원의 다른 점 해가지고 예전에 뉴스 TV에서 잠깐 나오던데. 네. 맞아요. 예. 어렸을 때. 그 신창원 같은 경우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는데 그걸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창원은 굉장히 안정적인 가정에서 항상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케이스와 그렇지 못한 케이스를 이렇게 서로 비교하던데 정말 내 아이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아이도 그 아이에게도 내가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또 저희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게 저희 마을에는 마을 결합형 학교라고 해서 그 주부 강사단을 계속해서 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사단들이 이렇게 마을에 투입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2년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런 케이스로 이렇게 그 마을 그 네. 아까 이렇게 네. 소 모임 동아리들이 네. 이제 네. 그 안에서 좀 역량을 키워서 네. 이렇게 밖으로 아이들에게 돌봄이 네. 필요한 아이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네, 더더욱 맞아요. 좋겠다. 이제 네, 거기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금전적인 그런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저희도 지금 요즘 기웃기웃 거리는 게 마을 공동체 그 활성화 사업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선생님이 네네. 얼마 전에 제가 딱 광고를 봤는데 그 구로구청에서 네네. 마을 공동체 관련 제안서 쓰기 뭐 강의를 하신다는 아. 거예요. 그래서 우와 여기까지 진출을 내가 그랬거든요. 그거는 네. 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나는 노하우 좀 듣고 싶어요. 아, 민망하네요. 우리 사회복지 전공을 하셨다는 정급쌤 앞에서 제가 지역에 네네. 그 돈을 많이 끌어오는 제안서만 쓰면 아, 정말 중요한 제안서만 쓰면은 돈을 이렇게 선정이 된다 이런 게 소문이 돌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비결을 알려달라 해서 제안서 쓰는 쓰기 요령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저의 강의를 듣고 다들 뭔가 쓰기 요령의 비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 실습에 진짜 필요한 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텐데요. 실제 저의 비결은 네. 따뜻한 시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안서를 쓰는 이유, 필요성, 절박함 이런 게 그 심사위원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달을 할 수 있는 힘은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있어야 되고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겼을 때 그랬을 때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한 번 더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였고요. 적어야지. 두 번째는 저의 제안서 쓰기 비결은 공고문을 네. 아주 열심히 보고요. 맞아요. 네, 답이 다 거기 있습니다. 공고문을 아주 열심히 보고 두 번째 궁금한 거 우리가 대상이 될까? 내가 이런 프로그램 쓰면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전화해서 물어봐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한눈에 보기 좋게 네. 잘 요약 정리를 잘 구구절절 쓰시면 안 되고 요약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책은 이제 객관성을 보장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는 이제 필요성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하나라면 그 시선을 보장할 수 있는 네. 합리적인 의견 그것이 설문조사 결과이거나 욕구를 반영한 설문조사 결과이거나 전문가들의 뭐 교수님들부터 해서 전문가들의 조언 객관적인 전문가들 연구원들의 이제 어떤 말씀들 그것이 논문으로 아니면 기사로 그런 걸 잘 찾아서 제안서에 꼭 담아라 이런 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도 모두 웬만하면 이제 조금 객관성이 정말 더 필요한 그런 사업이거나 그랬을 때 선정되겠구나라고 하는 제안서를 쓸 때는요.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서 논문을 뒤져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다 인터넷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도서관 방문하는 거 어렵지 않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국회 도서관에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클릭만 하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부하면서 제안서를 사실 쓰는 유형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런 비결을 말씀드렸더니 막 열심히 적었지만 일단은 제일 좋은 건 도전하시는 게 좋다. 열심히 도전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장금쌤이 계셔가지고 조금 더 팁을 네. 국회 도서관까지 방문하는 네. 팁을 드리게 너무 됐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여기 제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많이 그렇죠. 네. 진정성, 그다음에 객관적, 그다음에 국회 도서관. 그러니까요. 다들 중요한 이야기인데 정말 용기가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만약에 엄마들하고 막 말은 꺼내요. 야 우리 이거 해볼까? 이거 주민 모임 3명 만 모으면 할 수 있대. 근데 다 엄마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휴 힘들어. 사업 좀 벌리지 마. 맨날 그래요. 그래서 그 용기가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특히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대부분 이제 네. 학부모 활동도 하시고 또 마을 활동도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저는 반발만 더 앞서서 함께 했으면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민 참여 예산 관련된 활동이에요. 네. 제가 올해 주민 참여 예산 구로구 주민 참여 예산 사기인데요. 네. 한 300명 정도 있어요. 위원들이. 위원들이 네. 네. 구 위원이 한 100명 정도 있고요. 동위원들이 한 200여 명,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좀 넘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위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대표 제안자로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네. 위원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박수. 지금 오늘 들은 몇 개죠? 와 진짜. 그래서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그런 총회가 있다고 해서 갔던 건 맞는데 제가 뭐 어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갔던 건 아닌데 네네. 주민에 의해서 한 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즉석에서 투표로 선출이 와. 된 건데 왜 그랬을까라는 걸 돌아봤을 때 네. 이제 작년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서울시에 제출했던 네.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네. 인해서 주민들이 저처럼 좀 젊고 또 네. 에너지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또 현장을 좀 바꿔가는 그런 모습 그런 이제 마음들의 울림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또 싶고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네. 또 되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지원 받았고 올해 지금 봉사를 앞두고 있는 네. 이 관련된 내용도 소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그 공사 진행 중이고 네. 대략 네.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게 뭐 그 마을에서 함께 크는 아이들 네. 그걸 맞습니다. 주제로 이제 어린이 청소년 공간 네, 청소년 네. 공간과 그 다음에 네.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 네. 네, 그런 공간을 만드실 거라고 하시던데 네. 그래도 구체적으로 네. 이야기해도 되지 않나요 지금? 네. 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은 이제 제가 복지, 교육복지를 좀 하고 있었던 네. 지역에 이제 상황이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임되는 아이들은 역시 이제 한부모 가정, 이제 취약계층 우리 그렇죠. 아이들의 자녀들은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 곳은 그나마 안전한 지역이 되는데, 네. 이제 아동센터가 없는 곳은 정말 방임이 되는 모습들을 현장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척 이동에 이제 세곡초 인근 지역이 안타깝게도 아동센터가 없어요. 몇 년째 네.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작년부터 고척 근린공원 안에 밥차 운영하는 거 아시죠? 사랑의 네. 밥차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야간에 1318 달빛밥상이라는 이름으로 네.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료 밥을 대접하는 그런 소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한 덕이경로당에서는 네. 경로당 회장님께서 네. 폐지를 모아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후원금을 전달하는 과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네. 직접 그 경로당 회장님께서는 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반가워 프로그램도 그 한자 서예 쓰기 예, 예. 이런 예. 것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프로그램 하면서 아이들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그런 따뜻한 이웃들의 모습을 네. 발견하면서 정말 고척이 있던 그곳에 마을에서 함께 크는 아이들 마을 주도형 돌봄 센터를 충분히 구축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안서를 쓰게 됐고 그게 결정이 나서 지금 현재 네. 공간도 좀 확보가 돼 있고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처럼 오픈된 카페 그리고 오전에는 어르신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머님들과 함께하는 공간이고요. 오후에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인데 대신에 뭐 북카페나 청소년 휴카페도 많은데 우리 카페는 놀이가 있는 놀이감이 있고 즐거움과 무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로 아이들이 한 번 더 생각나고 비밀 아지트와 같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의 주민들 10여 명과 함께 기획팀을 꾸려서 이제 설계를 마쳤고요. 한 달 후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웹툰이래요. 네, 맞아요. 네, 요즘 네, 뜨고 있는 웹툰을 많이 보는데 네. 빌려주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도서관에는 웹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돌봄 카페는 웹툰, 인기 웹툰을 쫙 깔아서 네, 그것부터 해보자. 아, 너무 웹툰도 될 거고 뭐 보드게임, 뭐 레고 뭐 이런 활동들도 담아서 아이들을 위한 10만 된다고 하면 또 어머님들이 싫어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뭐 숙제지도, 학습지도 그런 돌봄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배치를 해서 돌봄도 함께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제 배고픔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간식 문제도 그렇지. 식사까지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간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간식 카페 기능 또 넣어서 함께 즐기고 함께 웃고 함께 좀 살아가는 그런 공간,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네. 합니다. 아, 저희 개간식에 꼭 불러주세요. 기대되는 네. 꿈의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예, 기대가 거기서도 됩니다. 뭐 하세요? 예, 저희 불러주세요. 네,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그러게요. 끝곡을 들으면서 네. 소감을 나누고 마칠까 네. 하는데요. 아직 사실 사업 하시는 일들을 다 얘기해 주신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늘 아쉽다니까요. 이런 분들은 정말. 특히 오늘 모신 이글 선생님은 정말 많은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반도 못 나눴어. 반도. 그러게요. 자, 다음에는 네. 그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하고도 꼭 맞아요. 다시 한번 네. 좋겠어요. 여러분 오겠습니다. 네. 끝곡이 뭐였죠? 곡이 권진원의 살다 보면 이란 노래인데요. 어떤 노래예요? 네. 이 네. 노래 사연은? 저는 사실은 현실을 조금 바꿔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마음에 뜨거운 사랑, 그리고 희망, 그리고 그런 행복을 아낌없이 추구하는 그런 지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 노래가 작년 광화문 촛불광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울림을 주는, 그리고 진짜 세상을 바꿔보자, 행복한 이 나라 만들어보자, 이런 감동을 줬던 노래라고 해서 네,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방송하시면서 네. 못다한 이야기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저 아래 저기 10대부터 네, 그러니까요. 떠올리시면 또 이렇게 끌어올린 이야기도 있으신데 어떠셨어요? 아, 저요? 네. 재밌는데요? 네, 아, 막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요? 굉장한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네, 저희도 네. 너무 얘기들을 정말 이렇게 잘 듣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끝으로 어떤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지금 하시는 얘기들이 활동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변에 여기 주민들 살고 계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네. 일이잖아요. 네. 그런 거 안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여기 마을에 사시는 분들한테 조금 끝으로 전하고 싶은 꼭 얘기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끝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우리 약간 아이들도 만나고 엄마들도 만나고 또 지역에 조금 더 지내다 보니까 이제 60대, 70대 어르신들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구로는 너무나 따뜻함이 넘치는 동네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만난 어르신들은 80이시고 고척동에 70년을 사셨던 8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이제 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천 다방을 꾸려가지고 집 앞에 의자 두고 커피 끓일 수 있는 노천 다방을 네. 만들어서 생사를 확인하는 주일에 네. 모임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안해서 진행하시는 한 어르신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지 않았냐. 그래서 서로 챙겨주고 생사를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정말 아 진짜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자긍심으로 구로에 산다는 거, 구로의 주민으로 구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갖고 당당하게 구로를 지키면서 떠나지 말고요. 구로를 지키면서 네 그런 주민이 저도 되고 또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이에요. 감동. 아 맞아요. 저희한테도 많은 이렇게 울림이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네요. 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먼 길, 빗길도 마다하지 않고 와주신 네. 우리 이금미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 그 예,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이렇게 구로 주민들과 서로 화합하면서 의미 있는 일들로 예, 네. 그렇게 번창하시길 많이 바라겠습니다. 많이 건강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네. 일 다 하시려면 정금쌤도요. 엄마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엄마들 화이팅. 화이팅. 청년들도 화이팅. 청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있어야 돼요. 동네에 청년이 필요합니다. 네. 엄마들만으로는 안 돼요. 네,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과 어른 엄마와 어른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하는 네. 우리 종이 비행기가 되길 바라면서 네. 그럼 예, 종이 비행기 다음에 21회 방송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